세계 금연의 날에 처음한 행사가 5월 31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건부문 연관 단위의 일꾼들과 조조 세계보건기구 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수정 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에 대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계 편집물 생명을 위협하는 특등 기호품을 시청했으며 김용직 사범대학 학생들의 예술 소품 공연을 보았습니다. 한편 이날 주안과 각 도위생 선전관, 치료예방기관들에서 금연 선전 활동이 진행됐습니다.